없이는 된단 숨 쉴 수도 없단 죽을 것 같단 변명 다시 올 거란 착각 힘들 거란 걱정 나만큼일 거란 기대 이젠 연기와 같은 물거품과 같은 영화 속에 나올 법한 우연한 만남 바보 같은 기대 저 바람 속에 터진다 넌 후회할 거야 또 알게 될 거야 너 얼마나 소중한 걸 버리지 난 괜찮을 거야 널 위해서 나는 돌아설 거야 더 아프지 않아